조선노동당의 은정 속에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10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뜻깊은 평양 체류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25일 화성-10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수도 평양의 수많은 시민들이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최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그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평천혁명사적지와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고 릉나인민유원지와 릉나겁등호관, 문수물놀이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으며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와 국립교회단 종합교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들은 성대한 환영연회에 참가했으며 은정어린 생일상도 받아안았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예서 열렬한 축하와 환대를 받으며 평양 체류의 나날을 보낸 그들은 29일 귀로에 올랐습니다.